어떤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 성자가 한 번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밤의 어두움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그대들은 어떻게 아는가?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지요. 성자는 스승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고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내어 나무도 꽃도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은 역시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애청자 배상문 씨께서 보내주신 글 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날이란 좋은 날이란 지나가는 사람까지 모두 형제로 보일 때다. 자,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죠. 이 시간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11월의 첫날, 새로운 날이기도 한데요. 그저 11월이 왔다고 해서, 새로운 달이 왔다고 해서 새날이 오는 것은 아니죠. 새날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모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성문 씨 고맙습니다. 한남대학교 법학과 조교로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영화음악 CD는 일단 배성문 씨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김빠지시겠네요. 대신 좋은 음악 들려드렸으니까 괜찮지요? 영화 전망 좋은 방 중에서 오미오 빠삐노카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이 작년, 바로 오늘이죠. 세상을 떠난 리버 피닉스가 가장 좋아하던 영화의 주제가라고요. 서울 서초 이동에서 상희씨가 그렇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전망 좋은 방. 자, 리버 피닉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의 일주일 맞아서 죽음을 애도하는 엽서 편지들 참 많이 도착했네요. 서울 노원구 하계일동의 김윤희씨, 전북 군산에서 문일곤씨, 서울 영등포구 당산사가에서 김미리씨, 서울 구로 오동에서 곽경희씨, 전북 1위 주현동에서 안경희씨도 편지 보내주셨고요.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강푸른군은 이런 시를 주고 적어주셨네요. 오, 내가 사랑하던 죽은님을 위하여 어떻게 노래 부를까? 이제는 사라져버린 크고 감미로운 영혼을 위해 나는 내 노래를 어떻게 장식할까? 내가 사랑하는 님의 무덤을 위해 나는 무슨 향을 피워야 할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동해에서 서해에서 불어온다. 저기 평원에서 마주칠 때까지 이것을 내 노래의 숨결로 삼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님의 무덤에 향을 피우리라. 휘트먼의 시 중에서 적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리버 피닉스의 대표작이죠. 아이다호 중에서 마지막 장면 들어보고요. 또 그가 출연한 이 영화 중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리버 피닉스와 키아누 리브스가 어느 남자에게, 독일계 남자에게 팔려가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청소하고 그럴 때 흘러나오던 곡이죠. 아주 옛날 곡, 루디 발리가 부르는 Deep Night 띄워드립니다. I've been tasting roads my whole life. This road will never end. It probably goe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还离不开种种困忧，勉强去掩饰失意的感觉，再次听到昨日的冷嘲，徘徊于街中恐怕只得孤独，寻回思忆中的碎片。 용산구 이촌이동의 문주리 씨 잘 들으셨어요? 길성고조 주윤발의 행운의 별 중에서 오야 원곡 우이의 위연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한밤의 뭐 원통한 노래쯤으로 해석이 되겠죠? 미안대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 영화는 1989년에 주윤발이 주연했던 영화였는데요. 그룹 비안드가 직접 출연까지 했습니다. 주윤발과 비안드의 멤버들은 식당 종업원들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신인 가수 선발 대회가 열리고 여기에 출전한 비안드가 바로 이 노래 오예 웬쥐를 불렀었습니다. 자, 월요일 FM 영화음악 오늘은 홍콩의 인기 밴드인 비안드와 그들의 영화음악을 중심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그룹 비욘드는 뭐 물론 히트곡도 많지만 국내 팬들에게는 영화 천장지구의 주제가 덕분에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영화 천장지구 비디오 출시명은 천장지구지만 원제는 천약유정이죠. 유덕화와 오청년이 주연했던 이 영화에서 그룹 비욘드는 노래 세 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화 마지막 부분에 유덕화가 모터사이클에 오청년을 태우고 성당에 데려가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今心决定 莫问那可注定 若然是错 从不加理会 命运究竟未明 现实理想难分得清楚 未让两手分开 人生虽短暂，无悔干你穿梭天边与海岸，重温的景象，零碎尖塔，真心你莫忘记，自由被困。 望一日领会，浪漫片刻足够。望原谅我，未给一句话，独自去闯尽头。劳问世间，怎可得瞬间？尽是困忧不息。 후회, 未曾后悔, 아직까지 후회한 적 없다. 마치 이 유덕화와 오청년의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곡이었죠. 비욘드가 불렀고요. 영화 천장지구 그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제 짝인 만희, 마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경남 창원 구산면에서 최재원 학생이 보내주신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자, 이 곡은 그리고 또 비욘드가 좀 전에는 그 광동어로 불렀지만 대만어로는 제목이 완전더 원더, 그래서 단잠적 온유에서 짧은 순간의 사랑에서 저희가 또 몇 번 들려드린 기억이 나네요. 자, 이 그룹 비욘드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1983년에 리더 황가구가 드러머인 엽세형을 만나게 되면서 출발합니다.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은 모두 데이빗 보이를 아주 좋아했다는데요. 아마 그 음악적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들 쉽게 의기투합이 되었겠죠. 두 사람은 밤새 고민한 끝에 비욘드라는, 그러니까 초월한다 할 때의 그 비욘드를 밴드 이름으로 짓습니다. B-E-Y-O-N-D. 그리고 곧이어서 퍼스트의 진시안, 베이스의 황가구의 친동생인 황가강, 이들을 보강시켜서 정식으로 비욘드를 출범시키죠. 이 중에서 진시안은 나중에 황관중으로 교체됐어요. 몇 장의 마이너 앨범을 내놓은 뒤에 1987년에 비욘드는 공식적으로 데뷔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춤추는 아라비아 여인이라는 곡이 크게 히트하게 됐죠. 그들의 영화음악은 198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 조금씩 영화음악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1989년에 주윤발의 행운의 별을 내놓습니다. 음악이 크게 성공한 영화는 좀 전에 말씀드린 1990년의 천장지구였고요. 이 사운드트랙 앨범은 홍콩에서만 15만 장이 팔렸던 히트 앨범인데요. 여기서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대구 수성구 상동의 노편정 씨 듣고 계시죠? 그 영화 그 초반부였을 거예요. 그 유덕화가 오청년을 집에 바래다 준 뒤에 집으로 들어가니까 유덕화로 보살펴주던 아주머니들이 자살한 어머니의 기일이라면서 그에게 촛불과 향과 그리고 종이를 주죠. 그래서 유덕화는 옥상에서 종이를 태우면서 캔맥주를 엄청 마셔요.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곡입니다. 호이스 고이시 회색 궤적이라는 비욘드의 곡 들어보시죠. 再有那些挣扎预备备踏着灰色的轨迹尽是深渊的水影， 你背上一身苦困后背与唏嘘，你眼里却只刻充满泪，这个世界已不知不觉的空虚，不想你便去，心一再回忆。 谁能为我去掩饰，到哪里都跟你要认识，洗不去痕迹，何妨面对要可惜，各有各的方向与目的。 서울 그룹운동의 공동신 씨도 잘 들으셨습니까? 천장지구 중에서 비안드가 부른 호이스 고이지 회색 궤적이었습니다. 역시 광동으로 불렀고요. 저희 FM 영화음악에서는 예전에 칠흑적 공간이라고 그들이 대만어로 부른 곡을, 그러니까 북경어로 부른 곡을 많이 틀어드렸죠. 귀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자, 이 비안드는 1991년에 들어서면서 홍콩, 대만, 이렇게 중국어권 스타에서 이제는 아시아의 스타로 본격 발돋움하게 됩니다. 일본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고요.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콘서트도 개최하죠. 아울러 영화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때 자신들이 직접 주연한 비욘드 일기라는 영화가 탄생합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비디오로 출시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영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그 비안드의 멤버 4명이 각각 성격이 다른 배우로 등장합니다. 리더 황가구는 이민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돈벌이에 나서고요. 기타리스트인 황관중은 주차 위반 딱지를 떼는 교통경찰로 등장합니다. 베이시스트인 황가강, 그는 못된 상사 밑에서 고생하는 세일즈맨으로 나오고요. 드러머 엽세영은 적성에 맞지 않지만 큰아버지가 강요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의과대학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이 네 사람은 이렇게 출신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음악에 대한 집념만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온갖 시련 끝에 음악으로 하나로 뭉쳐서 경연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음악을 통해서 인생을 찾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그 경연대회에서 그들이 불렀던 곡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분장실에서 이 네 사람은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들은 드디어 무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얼굴을 숨기느라고 마스크를 썼던 드러머 엽세영이 연주 도중에 마스크를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비욘드의 그 멋진 음악이 울려 퍼지죠. 이 라스트 시퀀스와 그들이 부르던 노래를 영화 속에서 직접 들어보십시오. 곡명은 보자의 여위, 다시는 망설이지 마라는 곡입니다. 应该有自己理想的。你的理想是什么啊？是音乐嘛，那就出去咯。你想做就即刻出去，你听日再来啊，这里就不同晒了，出面不会再有这些观众，这些气氛不单止听日啊，后日啊，大后日啊，以后都不会再有啊。你现在不掌握住他啊，你这世都后悔啊。 李坚，到你们了。 我们出硬去的了，你出不出自己想想。 어느 나라든 오빠 부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홍콩의 오빠 부대는 그다지 극성스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요. 보자 여의 다시는 주저하지 마 망설이지 마 비욘드 일기 영화 중에서 그들이 직접 출연하고 그들이 직접 부르던 마지막 장면 띄워드렸습니다. 자, 위로 좀 해주세요. 사랑니 뽑았거든요. 울었어요. 하신 서울 마포 신수동의 이재현 양 어떠세요? 그래도 뽑고 나니까 후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니 뽑을 때는요, 망설이고 그냥 주저하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그거 주저하다가 나중에 아주 너무너무 아플 때 뽑으니까 입이 마치 그 볼이 있잖아요. 그 볼걸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통통 붙더라고요. 여하튼 위로곡 띄워드렸고요. 축하곡이기도 했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비안드 얘기 계속할게요. 1992년에 그 비안드의 리더인 황가구가 장지량 감독의 영화 닭장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주제곡도, 이 닭장의 주제곡도 작곡했는데요. 이 영화는 1993년도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고 또 제1회 상해 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죠. 영화 제목인 닭장. 그 저 대학 때는 이 닭장이 전경차를 의미하는 속어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빈민가의 무허가 주택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영화는 빈민가가 헐리면서 건축 브로커들, 국회의원, 또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철거민들, 이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황가구는 철거민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투쟁하는 그런 청년 역을 맡고 있는데요. 감독 장지량은 황가구의 연기를 특히 높이 평가했죠. 그야말로 이제 가수로서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 비운이 닥쳐요, 이들에게. 1993년, 바로 작년이죠. 6월 24일에 황가구는 일본의 TV 프로그램 녹화 중에 갑작스런 사고로 중상을 입고 동경 여자대학 부속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 엿새 후인 6월 30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저도 작년 이맘때쯤이 기억이 나는데 배철수 씨 그 프로그램에 잠시 뉴스를 전달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그 시간에 배철수 씨가 이런 멘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황가구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지난해 오늘 세상을 떠났던 리버 피닉스처럼 정말 본격적으로 꽃이 필 무렵에 세상을 뜨고 말았죠. 천재는 박명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비안드가 출연했었고 음악도 맡았던 영화 중에서 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에 발표됐던 개심귀 대 개심귀라는 영화인데요. 국내에도 비디오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승 신마, 짠충 신마 들어보시죠. 계심기 대 계심기 중에서 짠충 신마 들어봤습니다. 리더인 황가구의 사망 이후 비현드의 남은 멤버들은 충격을 크게 받았지만 곧 재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전보다도 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망은 황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작사, 작곡, 가창, 실력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속적인 활동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내년 3월에는 아시아 전역을 순회하는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들렸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비안드의 영화와 음악으로 FM영화음악 꾸며봤는데요. 사실 오늘 방송 저희 힘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방송된 비안드 특집, 이 각종 정보, 또 음악 자료는 국내 비안드 팬클럽인 더 비안드 클럽 월드에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팬클럽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음악은 아니지만 흔히들 비안드의 대표곡이라고 얘기하는 곡입니다. 1986년에 발표됐던 자이진 리샹, 이상이여 안녕 들어보죠.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양천구 목삼동의 정지연 양 친구 주은이와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영화 마이 웨이 중에서 프랭키 스나트라의 마이 웨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엽서와 편지 중에서 우표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참 요즘은 우표가 예쁜 게 많이 나오네요. 비로 용담, 수선화, 그리고 아주 추상적인 무늬까지. 가끔은 이렇게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것들도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히 아름다움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